동화 한국어 버전 요술 모자. 아주 먼 옛날 도심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에 코코가 살았어요. 코코는 똑똑한 소년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모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직 코코의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종종 코코에게 가게를 맡겨두곤 했어요. 코코는 모자를 잘 팔았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계산도 척척 해냈죠. 그렇게 많은 모자를 팔아서 종종 좋은 매출을 올리곤 했어요. 코코의 아버지는 아들의 능력이 놀랍기는 했지만 한편으론 어린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여보, 코코가 오늘 가게 매출을 알려주던데요. 정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커서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가 될는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거 있죠? 확실히 재능이 있어요, 카라. 그렇지만 아이가 거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거만이라니요? 코코는 판매를 잘해요. 그게 다라고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녕, 코코. 저기 있는 중절모 좀 보여줄 수 있어? 아빠랑 장례식장에 갈 일이 생겼는데 내 정장에 어울리는 모자가 없어서 말이야. 아휴, 중절모는 어른들이 쓰는 거야. 그것보단 저 마녀 모자를 사가지고 장례식장에 쓰고 가는 건 어때? 저 모자?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 저 모자가 뭐가 이상해? 저기엔 이상하다는 말보다는 색다르다는 말이 어울리지, 벤. 확실히 달라 보이긴 할 거야. 마녀 모자가 중절모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더라고. 이게 요즘 유행이야. 너한테도 잘 어울리는걸? 어? 응, 그래, 그럼. 이리 와, 자세히 보여줄게. 보세요, 아빠. 제가 마녀 모자를 팔았어요. 오늘 번 돈 좀 보세요. 드디어. 오랫동안 안 팔려서 골칫거리였는데 누구한테 그 모자를 팔았니? 벤이요. 벤? 네 친구 벤? 그 아이는 마녀 모자가 왜 필요하다고 했니?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필요하게끔 만들었죠. 사업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사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잠깐만. 아빠는 뭔가 좋은 예감이 들지 않는구나. 뭐라고 말한 거니? 원래 벤이 사려고 하지 않은 모자를 어떻게 사게 만든 거야? 간단해요. 벤이 자기 아빠랑 무슨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마녀 모자를 쓰고 가라고 설득했죠. 뭘 어떻게 했다고? 장례식은 돌아가신 분에게 조의를 표하는 자리야, 코코. 그런데 그런 장례식장에 네 친구더러 마녀 모자를 쓰고 가라고 했다고? 그건 장례식이잖니. 무슨 무도회도 아니고 말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현명하게 팔았을 뿐이에요. 돈을 벌었다고요. 보세요, 여기 5달러예요. 단순히 그런 거짓말로 네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그걸 현명한 거래라고 할 수는 없어, 코코. 네 행동의 결과를 알아야 한단 말이야. 혹시라도 벤의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서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벤의 아빠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셔도 저희는 돌려드릴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어쨌든 거래는 거래니까요. 벤이 그 모자로 뭘 하든 간에 이제 벤 책임인 거죠. 저는 제가 그 멍청한 모자를 팔아서 아빠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요. 코코는 화가 잔뜩 난 채로 가게를 나섰어요. 그는 아버지가 왜 기뻐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돈을 벌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는 한편 코코의 아버지는 점점 더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코코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죠. 그날 밤 코코의 아버지는 별똥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코코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아들이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를 바랐어요. 별똥별이 그의 소원을 들었죠. 그날 밤 코코는 꿈을 꾸었어요. 안녕, 코코. 여긴 어디지? 너는 누구야? 나는 요정이란다.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찾아왔어. 선물이라고? 오늘 가게에 있던 마녀 모자를 현명하게 팔아서 주는 거구나. 그럼 그렇지. 그래, 받아. 이건 바로 요술 모자란다. 네가 이 모자를 썼다가 벗을 때마다 모자 안에 금화가 하나씩 생길 거야. 우와, 부자가 되겠는걸. 하지만 명심해, 코코. 네가 만약 요술 모자를 세 번 이상 사용하게 되면 금화를 하나씩 얻는 대신에 키가 1인치씩 줄어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모자에서 금화를 하나씩 얻을 때마다 내 키가 작아지게 된다는 말이지? 알겠어, 명심하도록 할게.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해. 좋은 아침이다, 코코. 뭐지? 잠은 잘 잤니? 네, 그럼요. 이제 나한테 화난 게 다 풀린 것 같아 보이네. 다행이다. 그러니까 네, 그래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렇게까지 혼내지 말 걸 그랬구나, 아들. 아빠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소리치셨잖아요. 코코, 아빠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들은 다 우리 코코를 위한 것이란 걸 언젠가는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어쨌든 엄마랑 아빠는 오늘 잠깐 어디 나갔다 올 거야. 저녁쯤에는 집에 돌아올 거다. 얌전히 있어, 알겠지? 하지만 코코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엄마 아빠는 이해하지 못해. 내 유일한 목표는 모자들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건데 말이야. 잠깐! 내 요술 모자! 내 요술 모자가 어디로 갔지? 코코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펴봤어요. 바로 그때 베개 밑에 반짝이는 뭔가를 발견했죠. 내 요술 모자다! 코코는 신나게 모자를 눌러쓰고는 곧장 벗었어요. 모자 안에는 금화 한 개가 들어있었죠. 코코는 매우 행복했어요. 이제 나는 억만장자가 될 거야. 억만장자!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코코는 서둘러 모자를 한 번 더 쓰고는 다시 벗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또 금화가 들어있었죠. 코코는 어젯밤 요정이 자신에게 해줬던 말도 잊지 않았어요. 네가 만약 요술 모자를 세 번 이상 사용하게 되면 금화를 하나씩 얻는 대신에 키가 1인치씩 줄어들게 될 거야. 이번 주는 이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면 다시 한번 모자를 써봐야지. 두 분이 매우 좋아하실 거야. 코코는 요술 모자를 조심스럽게 옷장 안에 넣고 평소와 같은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는 매우 행복했지만 옷장 안에 넣어둔 요술 모자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죠. 무엇을 하고 놀아도 머릿속에는 온통 모자 생각뿐이었어요. 정말이지 머리를 자를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돈이 부족하지 뭐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요술 모자를 쓰면 되긴 하지만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싶긴 하단 말이지. 내가 손에 넣은 행운의 물건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야. 근데 잠깐, 그렇다고 해도 내가 굳이 마법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 그냥 금화만 보여드려도 상관없을 거야. 그래, 이 요술 모자를 한 번만 더 쓰고 나서 금화 세 개를 보여드리면 된다는 거지? 코코는 내키는 대로 했어요. 그의 손에 금화 세 개가 주어지자 코코는 매우 행복했죠. 하지만 금화 세 개로는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나는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크니까 키가 1인치 작아진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야. 코코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는 금화 한 개를 추가로 얻고 그와 동시에 키가 1인치 줄어들었죠. 거봐, 별로 줄어들지도 않았어. 아무도 내 키가 1인치 줄어든 걸 눈치채지 못할 거야.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부모님께 고작 금화 네 개만 보여드리는 건 너무 이상할 것 같단 말이지. 기왕 키가 작아질 거라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어야만 해. 그리고 난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도 키가 클 날은 충분히 많을 거야. 최대한 그 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얻어내야 해. 결과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코코는 요술 모자에서 그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바닥에는 금화가 잔뜩 쌓이게 되었죠. 우후! 이것 좀 봐. 그래, 이게 바로 현명한 거래지. 내 키는 고작 몇 달 안에 회복될 거지만 돈은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우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이나 자볼까. 하지만 코코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죠. 안 돼. 코코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자라났었는데 그걸 몇 분 만에 돈과 바꿔버린 거예요. 잠깐. 그렇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키가 다시 커진다는 거야? 안 돼. 이런. 어쩌면 좋지? 원래 키로 다시 돌아갈 순 없는 걸까나. 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침대에도 올라갈 수 없고 주방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과자를 꺼내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가게에도 갈 수 없게 됐어. 안 돼. 코코는 옷장에 올려놓았던 요술 모자를 다시 꺼내 마구 흔들었어요. 모자를 머리에 쓰는 것이 두려웠던 그는 방바닥에 늘어뜨려져 있는 금화들을 잡아 다시 모자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죠. 가져가. 나한테 준 돈 다시 가져가라고. 다 필요 없어. 다시 커지게 해줘. 제발 어떻게 좀 해봐, 이 멍청한 모자야. 코코가 금화를 지나치게 많이 집어넣자 결국 모자는 찢어지고 말았어요.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몇 분간 서럽게 울고 나서 코코는 잠이 들어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어요. 코코, 어디 있니? 나 여기 있어! 밑에 봐봐! 이런...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세 번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나도 알아! 나는... 그냥 더 현명한 거래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모자가 주는 금화 하나당 키가 1인치씩 줄어드는 게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코코, 현명한 거래를 한다는 건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것과는 달라. 반드시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해. 네 행동에 따른 결과가 어떨지 생각해야만 해. 이제 말해보렴. 그래도 네 생각에는 현명한 거래를 한 것 같니? 아니, 전혀 아니야. 내 키랑 돈을 바꾼 건 부주의하고 멍청한 짓이었어. 정확해. 그걸 행동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 맞아. 이제서야 내 실수를 깨달았어. 그럼 이제 말해보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요술 모자를 다시 가져가고 네 키를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어. 평소대로 되는 거지. 아니면 그 말을 네가 갖고 몇 년을 기다려서 원래 키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말이야. 아니, 생각할 것도 없어. 요술 모자랑 금화 전부 다 가져가고 내 키를 작아지기 전으로 돌려줘. 평소대로 돌아가면 돼. 우리 집엔 가게가 있고 난 계속 학교도 다닐 거야. 내 손으로 직접 금화를 벌어야 우리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정말 좋은 선택이야, 코코. 바라는 대로 해줄게. 잠에서 깬 코코는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두 발로 일어서자 그는 자신의 키가 정말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코코는 달려나갔죠. 예! 아빠! 우리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나? 정말 죄송해요, 아빠. 이제 잘 알겠어요. 아빠 말이 맞아요. 쉬운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현명한 거래는 아니란 걸 말이에요. 앞으로는 항상 제 행동에 따른 결과를 생각하도록 할게요. 너 스스로 그걸 깨달은 거니 앞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자주 주도록 해야겠구나. 안 돼요! 절대로요! 코코는 아빠를 꽉 껴안고 앞으로는 반드시 앞날을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약속했답니다. 이야기 끝!